기억 속에 남겨둔 그대 눈물 이제는 가슴 속에 묻혀 마누기 싫어 떠나야 했던 것도 모두가 우연일까 비오는 거리를 보면 그대 다시 떠올라 아직도 함께 했던 그 많은 시간들을 그리며 나의 한숨 시간 속에 남아 나를 눈물 짓게 해 모두가 우연일까